아프다. 너무 아파서 술 한잔 때렸다. 무지개 나를 버리고 가면 남겨진 나는 어떡하라고.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 돼. 안 되나요? 왜 나는 안 되나요? 그놈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나요? 얼굴이니 술 한 잔 때렸다. 그렇게 그녀 데리고 가면 남겨둔 나는